중국 군수산업 민간기술 활용도 높인다. 시진핑 강군의 꿈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수산업에서 민간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강군 육성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최첨단 무기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군사 굴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전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장갑병 공정학원을 방문해 제2회 군민융합발전첨단기술성과전시회를 참관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수산업에 활용하는 군민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군민융합은 국가전략으로 국가부흥과 강군을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군민융합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 실현을 위해 더욱 크게 공헌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진 군민융합 수준을 대폭 높임으로써 첨단무기 개발과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 외에도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 전원이 이번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국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베이더우 내비게이션 위성, 해저로봇, 3D 프린터, 정밀광학기계, 무인기, 무인선 등 군민융합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장비가 대거 전시됐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 수준에 버금가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항공모함과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의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